50 languages. 85. 85. أسئلة. صيغة الماضي الأولى. 질문들. 과거형 1. 질문들. 과거형 1. كم شربت؟ 당신은 얼마나 많이 마셨어요? 당신은 얼마나 많이 마셨어요? كم أنجزت من العمل؟ 당신은 얼마나 많이 일했어요? 당신은 얼마나 많이 일했어요? كم كتبت؟ 당신은 얼마나 많이 썼어요? 당신은 얼마나 많이 썼어요? كيف نمت؟ 당신은 어떻게 잤어요? 당신은 어떻게 잤어요? كيف اجتزت الامتحان؟ 당신은 어떻게 시험을 통과했어요? 당신은 어떻게 시험을 통과했어요? كيف عثرت على الطريق؟ 당신은 어떻게 길을 찾았어요? 당신은 어떻게 길을 찾았어요? مع من تكلمت؟ 당신은 누구와 얘기했어요? 당신은 누구와 얘기했어요? مع من تواعدت؟ 당신은 누구와 약속을 잡았어요? 당신은 누구와 약속을 잡았어요? مع من احتفلت بعيد ميلادك؟ 당신은 누구와 당신의 생일을 축하했어요? 당신은 누구와 당신의 생일을 축하했어요? أين كنت؟ 당신은 어디에 있었어요? 당신은 어디에 있었어요? أين كنت تعيش؟ 당신은 어디에 살았어요? 당신은 어디에 살았어요? أين كنت تشتغل؟ 당신은 어디서 일했어요? 당신은 어디서 일했어요? بما نصحت؟ 당신은 뭘 제안했어요? 당신은 뭘 제안했어요? ماذا أكلت؟ 당신은 뭘 먹었어요? 당신은 뭘 먹었어요? ماذا تعلمت؟ 당신은 뭘 경험했어요? 당신은 뭘 경험했어요? كم كانت سرعتك وأنت تقود؟ 당신은 얼마나 빨리 운전했어요? 당신은 얼마나 빨리 운전했어요? كم دام الطيران؟ 당신은 얼마나 오래 날았어요? 당신은 얼마나 오래 날았어요? إلى أي علو قفزت؟ 당신은 얼마나 높이 뛰어 올랐어요? 당신은 얼마나 높이 뛰어 올랐어요?